아직 멀 않아 시간을 세고 one more time 등등 떠다니는 걸 너를 만날 생각에 뻥 때리고 애 때리고 나 어떻게 해야 해 가끔 하루 속에도 머릿속에서 모든 게 사라지는 듯이 너도 멍해 있는지 귀에 들려와 심장 소리가 러비러비 러비러비 Love me, love me, love me, love me.